푸른 밤 종현입니다. 바둑에서 미생은 집이 완전히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웹툰과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뜻으로 완벽하지 않은 신입사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죠. 근데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완벽하지 않음에서 오는 불안은 다 갖고 있죠. 나 혼자서는 반쪽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은 불안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남들 눈치 보게 되고 그러는데요.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은 없다는 말처럼 아직은 부족할 뿐인 거죠. 누가 그러던데요. 뭔가 하고 싶다면 일단 나만 생각하라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은 없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니까 일단 하고 싶은 거 해야 합니다. 1월 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1월 8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이소라의 첫사랑이었습니다. 822님, 요새 푸른밤 선곡들이 좋네요. 첫 곡이 뭘지 궁금해서 라디오 앞을 못 떠나다가 양치를 몇 분이나 하는지 책임져요 하셨습니다. 아, 양치하시면서 들으셨나 봐요. 뭐 3분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하지 않나요? 3분만 하세요. 4904님, 오늘 직장에서 일손이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서 너무 우울해요. 분명 제 잘못이긴 한데 느긋한 게 성격이니 쉽게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런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괜히 심술난 어린애처럼 투정 부려봐요. 그럴 수 있죠. 뭐 사람마다 성격이 있고 일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보면 또 직장 생활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또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합을 맞춰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일단 마음 달래시고요. 내일은 또 좀 더 뭐랄까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조금씩 맞춰가면서 한번 열심히 지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632님, 쫑디도 내일이 첫방이죠. 긴장하지 말고 뭐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대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오늘 쇼케이스하고 왔어요. 제 솔로 앨범이 나왔거든요. 솔로 앨범이 이제 곧 발매가 되고요. 12일날 발매가 돼서 발매 전에 선공개 음원은 이미 또 전해드렸고 데자브라는 곡으로 자이언티 씨와 함께 선공개를 했고 그리고 오늘 쇼케이스 무대로 여러 곡들을 또 들려드렸습니다. 수록곡들도 들려드리고 타이틀곡들도 들려드리고 그랬는데요. 일단 너무 떨리고 설렜어요. 이제 다섯 명으로 항상 무대를 깨우다 혼자 이렇게 꽉 채워야 되니까 너무너무 설레고 그리고 좀 허전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내일 첫 방송합니다. 이제 음악방송 시작하는데요. 우리 프로만 가족분들도 혹시나 시간이 좀 되신다면 저의 무대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더블 타이틀이에요. 데자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도 데자부를 좀 들어주셨으면 아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하는 날입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나오십니다. 와, 역시 푸른밤에서 제가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오십니다. 이 말을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설레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도 푸른밤에 좋은 곡들 많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afterward, it convey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그레이트 오션 로드처럼 멜버른을 대표하는 또 다른 관광지. 바로 오늘 제가 온 이곳, 퍼핑 빌리인데요. 퍼핑 빌리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영어로 퍼핑에서의 퍼프는 뻐끔거린다는 뜻. 그러니까 퍼핑 빌리는 뻐끔거리는 빌리라는 뜻이 됩니다. 이 뻐끔거리는 빌리의 정체, 바로 증기기관차인데요. 퍼핑 빌리는 세계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증기기관차로 크리스마스 당일만 제외하면 연중 무휴. 그래서일까요? 멜버른에서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입장료는 우리 돈으로 약 4,000원 정도, 8,000원 정도. 게다가 기관사부터 엔지니어, 표 끊는 분까지 모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이분들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정말 귀엽게 생긴 퍼핑 빌리가 저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열차 안에서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차례. 역시 이 음악이 적격일 것 같네요. 기차 여행의 바이블 같은 노래죠. 춘천 가는 기차.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였습니다. 퍼핑 빌리 타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춘천 가는 기차를 들어드렸어요. 그 기차 타고 춘천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7989님, 퍼핑 빌리. 이름이 너무 귀여워서 얼른 검색해봤는데 사진으론 더더 귀엽고 장난감 같은 느낌의 기차네요. 사진 속의 사람들이 전부 즐거워 보여요 하셨습니다.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 지역에 뭐랄까 유명 관광지가 되면 더 뭔가 해피한 분위기를 풍기죠. 8313님, 쫑디 퍼핑 빌리 세 번 갔다 와본 삼남매예요. 라디오에서 들으니 왠지 반가워서 문자 보내요. 호주에서 3년째 유학 중인데 앞으로 남은 유학 생활 잘 마치라고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건강하게 유학생활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사실 유학을 그렇게 긴 시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예전에 한번 그 중국 가봤던 기억이 한 달 반? 와 근데 진짜 왜 중국까지 가가지고 어학연수를 간 건데 어학연수를 가면은 이게 중국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좀 현지 문물을 체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되게 중국 가서 중국 어학당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공부만 그냥 계속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스타일에 한자 계속 쓰고 외우고 이거 한국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관광지도 가보고 중국에 있는 여러 그 문화를 체험하고 왔었어야 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들어오니까 좀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자,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김현정님. 이번 주는 바람 맞는 주인가 봐요. 약속이 다 취소됐어요. 화요일 날 보기로 한 친구는 갑자기 집안일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오늘 보기로 한 동생도 장염에 걸리고 괜히 우울하네요. 그냥 놀지 말고 공부하라는 뜻인가 봐요 하셨습니다. 아이쿠야. 약속이 그래요 뭐. 김현정님도 좀 쉬시죠 뭐. 취소된 김에 푹 쉬시고 아는 동생분 어서 나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조용조용히 보내게 따뜻하게. 추운데 밖에 나가면 고생합니다. 1593님, 지금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전기장판에만 의지한 채 누워있는데 코가 시려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있어요. 손도 시렵고 엉엉, 여기는 시베리아 같아요. 장갑도 끼고 잘까봐요 하셨습니다. 이런, 이 너무 추운데 보일러가 고장났으면 정말 이불 덮으시고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계세요. 지금 보일러가 고장난 거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지금 밤이 늦었고 일단 주무셔야 하니 옷도 좀 따뜻하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많이 껴입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걸리면 정말 고생하니까요. 오은혜님,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일이 힘들어서 매일 서 있다 보니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자꾸 깨네요. 왜 이렇게 쉬운 일이 없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진짜 오래 서 있다 보면 하체 물이 많이 가니까 마사지 자주 해주시고요. 들어오셔서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좀 이렇게 달래주시고, 스트레칭 같은 거 도움 진짜 많이 되긴 하는데 이게 또 매일매일 하기에 일 끝나고 들어오면 피곤하시니까 주무시기 바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얘기를 좀 드리기가 힘들겠네요. 그 마사지라도 좀 하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은비님, 어제에 이어서 푸른밤 들으러 왔어요. 푸른밤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음침하기도 하고 다정하기도 하고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하셨습니다. 음침합니까? 음침해요? 음침하냐고요? 역시 피디님과의 저의 합 보셨어요? 아, 뭐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죠. 가끔은 제가 좀 음침할 때도 있고 다정할 때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자주 들러주십시오. 9838님, 방금 옆집 DJ가 쫑디 1위 하면 애교 보여준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못 들었어요. 진짠가요? 하셨습니다. 영디가 얘기했나봐요. 그 제가 오늘 쇼케이스 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거기서 1위 공약 막 이야기 하라고 하길래 너무, 저는 근데 사실 1위 공약 이런 거 하는 게 좀 너무 민망해요. 그러니까 김칫국 마시는 것 같고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벌써부터 막 1위 공약을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민망했는데, 제가 애교를 잘 못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멍석 깔아주면.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면 거기서 제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의 애교를 제가 왜 저러지? 싶을 정도의 애교를 부리겠다고 공약을 정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 뮤직비디오도 아마 12시에 공개됐어요.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검색 부탁드리고 들어주세요. 제발. 신지희님, 오랜만에 푸른밤 사진관 정주행했어요. 그중 기억에 남는 사진은 쫑디랑 나인 언니가 처음 만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나인 언니가 정말 키가 크신 것 같더라고요. 쫑디랑 비슷한 것 같은데. 쫑디가 작은 건 아니니까요. 노래 들을게요. 다프트펑크의 Get Lucky. 다프트 펑크의 Get Lucky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2월 28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상명아트홀 1관이고요. 우리 가족들을 1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 모십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시고요,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고독시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우울과 불안이 점점 커져가는 건 고독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고독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독을 즐기는 순간 우리를 짓누르는 우울과 불안도 사라집니다. 나인 씨의 선곡으로 함께해요. 고독시 클럽.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시간이죠.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우울과 불안의 우물에 빠진 우리 푸른밤 가족들 선곡으로 훅 건져 올려주실 푸른밤의 두레박입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일주일만. 아 일단은 우리 쫑디 1위 너무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금 음원 차트가 난리가 나고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노래를 발표하신 분인데 올해가 아직 그쵸? 며칠 안 돼서 어쨌든요 9일밖에 안 돼서 올해 어떤 최고를 핫한 그래, 아직까지는 그렇네요 그렇게 말할 그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작, 예, 올해 시작하고서 공개된 곡이 몇 곡 없으니까 아니 밖에서 대기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지금 크레이지라는 뮤직비디오가 네네.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네네, 열심히 막 밖에서 봤는데 쇠고랑을 차더라고요. 맞죠? 쇠고랑을. 어. 그래서 어찌나 그거 보면서 막 겨드랑이 간지럼을 태우고 싶은지. 생각의 반전. 겨드랑이 간지럼을 태우고 싶다니. 되게 약간 그랬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야사들. 쫑디의 야사들을 또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앨범이 그쵸. 되지 않을까. 영상 안에서 좀 노출신이 좀 있죠. 아니 근데 운동은 대체 언제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사실 운동을 못했어요. 근데... 뭐야 진짜. 아니 제가 운동을 되게 오랫동안 꾸준히 했는데 네. 이번에 일본 투어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거의 한 3개월 동안 운동을 거의 못했는데 네. 촬영하기 한 3일 전에 갑자기 노출신 결정이 난 거예요. 그거 너무 배려 없다. 그 너무 배려 없었어요. 네. 진짜.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 영상이 나가는 건 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쵸. 이거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거야. 3일 동안 운동을. 거의 못 먹고 했겠네요. 그러면. 엄청나게 했는데도 네. 예전처럼은 안 나는데 그래도. 뭐 예전에 어땠길래 지금 장난 아니에요. 난리 났지. 예전에 장난 아니에요. 다들 봐야 돼요. 깜짝 놀랐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영상이 대체 궁금하죠? 꼭 봐야 돼요. 꼭 봐야 되고 그 네. 원하시는 분들은 캡처를 많이 하시면 제가 또 초록창에 치면은 또 볼 수 있으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되게 즐거운 소식 많아서 너무 기뻐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데자부터 더블 타이틀이. 고요. 네네. 데자부도 더블 타이틀이고 크레이지도 이제 곧 12일날 공개가 됐는데 일단 저는 사실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줄지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샤이니를 음원 차트 1위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멜로 성별을 얘기해버렸어. 네. 네. 음원 그 차트에서 한 적이 없어요. 서양과 1. 우와. 그러면은 처음인 거네? 있을 수도 1관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대자부로는 1관을 네네. 했고 너무 그냥 시기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기도 했고. 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한테도 되게 고마운 앨범이고 그런 곡이고 반응이고. 네네. 일단 10일 날 공개가 되면 더 많이 기대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그러니까. 나인 씨도 관심 가져주실 거죠?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데자부를. 그거 있잖아요. 착크. 이거가 너무 좋은 거야. 아, 그 자연티 시간은 착. 그거는 Z. 그러니까 멋있어요. 그 일주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슬슬 정말 코너로 들어가야죠. 그래야죠. 자, 오늘은 어떤 주제죠? 일단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올해 딱 들어서서 너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노래의 주인공인데 아이고. 그래도 어쨌든 한 살을 더 먹었잖아요. 그렇죠. 한 살을 더 먹은 쫑디에게 올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전에는 어딜 가면 네. 제가 거의 막내였어요. 진짜로.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라디오에서는 항상 제가 막내지만 네. 지금 제가 뭐 요즘에 연습하고 무대 준비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번에 제 타이틀곡에 무대에 서는 네. 그 밴드 스코어 친구들과 또 피처링 해준 아이언이라는 친구 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오~ 같이 있으면 제가 제일 형인 거예요. 이제 거기서 느껴요. 진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내가 데뷔하고서 항상 막내였는데 이젠 막내가 아니네. 그죠. 그런 생각이 있겠다.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달라져요. 내가 형이구나 할 때. 좀 뭐 형인가구나 할 때 막 어깨가 으쓱해지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무거워지죠. 부담. 네, 부담감도 생기고. 예전에 막내였을 때가 좀 행복했었는데. 맞아요. 항상 챙겨주기도 하고. 네. 좀 뭐 살랑살랑 애교도 부리고 막내 때는 그 인사 잘하고 애교만 잘 부리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나보다 어린 애한테 내가 이겨볼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더라고요. 조금 신민지님 듣는 90년생 같이 슬퍼지네요. 아이고 90년생 뭐가 슬퍼. 아직은 아이고, 안 슬퍼하셔도 됩니다. 저도 9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되고요. 동갑이네요 친구. 그래서 오늘 왜 그걸 물어봤냐면요. 네. 오늘 주제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한번 함께 보려고 해요. 네. 올해 2015년 들어서 둘째 주잖아요. 구독시클럽이. 그래서 아직도 저는 나이의 테마를 가지고 한번 선곡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나인 씨가 정해주신 주제에 어울리는 푸른방 가족들의 실시간 선곡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오늘 주제인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선곡과 이유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나인 씨가 골라오신 첫 번째 노래 한번 소개를 받아볼까요? 그래야죠. 네. 나이가 먹은 거가 너무 이렇게 쓸쓸하고 네. 좀 서운한 분들에게 이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밴드 들국화에 걱정 말아요 그대 선곡했습니다. 명곡. 그렇죠. 가사 금방 읊어주신 가사도 정말 너무 깊이가 멋있어요. 있네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락밴드죠. 네. 자 그럼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들국화에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올게요. 에이!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 진짜 목소리가 아 그럼 처음에 에 이거 처절해요. 그 뭔가 그러니까. 깊이가 있어요. 그죠. 울리는 가슴 울리는. 맞아요, 맞습니다. 류선희님이 네. 이거 우리 아빠가 노래방에서 꼭 부르는 노래인데 원곡 처음 들어봐요. 신기합니다. 이런 노래들이 있죠. 가족들이 좋아해서 알게 된 곡들. 맞아요, 있죠. 김예진 씨. 저희 엄마가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네요. 가사가 정말 주옥 같은 노래 좋아하셨어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노래를 오늘 고독시적 클럽 첫 곡으로 열었네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나이가 네. 든다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맞습니다. 와 나인 씨가 정말 첫 곡부터 주제 딱 맞으면서 또 좋은 노래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네, 이 노래는 저도 그 선곡을 하다가 네. 이 마지막에 계속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는데 슬픈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감동이 있는 곡이어서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요. 얼마 전에는 그 김필 씨랑 곽진원 씨가 그 리메이크를 해서 한 번 더 네. 화제가 됐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들국화라는 팀. 네. 대한민국 최고의 그렇죠. 락 밴드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린 친구들은 어쩌면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 80년대 때는 거의 뭐 트롯이나 발라드 같이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노래들이 많이 인기를 끌었고요. 네. 그 상황에서 이 들국화라는 팀이 이런 반항적인 가사랑 뭐 좀 절규하는 듯한 보컬의 목소리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대요. 네네. 당시에 방송을 안 했대요. 거의 라이브 공연이랑 네. 그냥 음반으로만 입소문이 난 거예요. 입소문의 힘이었군요. 그런데 그 입소문이 어느 정도였냐면 뭐 반에서 이 노래를 뭐 1번 트랙을 노래를 행진을 하면 네. 마지막 트랙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친구들이 와, 다 같이 막 떼창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그런 락밴드였고요. 그리고 뭐 현재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의 1위를 차지한 그런 예, 밴드입니다. 대단한데요. 대단하죠. 1980년대에 또 나왔던 그런 락밴드지만 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그대. 네. 듣고 왔어요. 네, 이 노래는 원래는 그 보컬 맡고 계신 전인권 씨의 솔로 사집에 네. 수록된 곡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013년에 27년 만에 이 들국화라는 밴드가 다시 만나서 네. 재결성하면서 그 투시드인데 가장 마지막 곡에 실린 버전으로 오늘 들어봤습니다. 이런 것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나서 새롭게 또 녹음을 하고 네. 재해석을 하고 맞아요. 시간이 흐른 것들을 또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감성이 아닌 지금의 감성으로. 다시. 그러니까요. 왜 뭐 샤이니도 어쨌든 이렇게 다섯 멤버가 있지만은 네네. 솔로도 같이 뭐 하고 하다가 네네. 다시 모이면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밴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빠지면은 음악이 안 돼요. 드럼이 달라지죠. 빠지면 드럼이 없고 베이스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소리가 주는 에너지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훨씬 더 강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들국화의 팬분들도 네네. 얼마나 반가웠을까 싶네요. 아, 진짜 저는 그 지산 락 페스티벌에서 들국화가 다시 공연을 하는 걸 봤는데 네. 아, 정말 나이를 불문하고 거기 젊은 층부터 이렇게 좀 나이 계신 분들까지 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행진이 첫 곡이었는데 네네네네. 그게 후렴이 뭐 대단치 않아요. 행진밖에 없어요. 행진 이것만 있는데 네네. 다들 그 행진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아 진짜 밴드가 다시 모인다는 거가 이렇게 감동적인 거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도 들고 좀 딴 얘기지만은 샤이니는 헤어지지 마세요. 저야 뭐 그러니까 영원히 가셨으면 우리는요 아유, 그럴 일이 절대 없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노래 한번 소개를 받아볼까요? 네, 그래야죠. 오늘 왠지 첫 번째 곡에서 이렇게 들국화의 전인권 씨 목소리를 이게 바로 이을 다음 곡이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길 자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에너지와 그 깊이. 네. 어떻게. 그래서 어떤 곡을 해도 아, 좀 그 곡이 죽을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분 목소리가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광석 씨의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했지만이란 곡인데요. 저는 이 노래 정말 좋아해서요. 혹시 아세요? 알죠. 그죠? 사랑했지. 무한. 어, 그렇죠. 그렇죠. 무한. 만 아니죠. 무한. 무한. 맞습니다. 네. 제가 이 노래 듣고 와서 그럼 이야기를 좀 더 나눌까요? 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듣고 오겠습니다.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네. 듣고 오셨습니다. 와, 어제도 김광석 씨 음악이 나갔어요. 아 그랬다면서요? 정말 네. 뭐랄까 음악에서 네. 많은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김광석 씨의 음악은 역시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내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는 듯한 것 같아요. 그 가사도 너무 좋고. 그죠. 발음도 너무 좋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딱 확연히 들리는 게 가장 전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1582님이 오늘 작정했어요. 선곡 왜 이렇게 좋아요? 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선곡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진짜 명곡만 모아놔서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세 곡도. 아, 기대되는데요. 오늘 그 김광석 씨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그 히트곡이 정말 많으시죠. 뭐 이등병의 편지, 서른 즈음에, 그날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뭐 사실 사랑했지만은 한동준 씨의 곡입니다. 너를 사랑해라는 곡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싱어송라이터신데요. 이렇게 많은 그 주옥 같은 노래들을 쭉 들어보면 진짜 김광석 씨의 노래에는 반하지 않을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노래 나가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네. 그 부분 너무 좋네요. 후렴구 사랑했지. 너무 좋네요. 와. 너무 좋아요. 그 사랑했지만이라는 단어가 너무 잘 표현돼 있어요. 이 맞아. 멜로디에. 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저는 그 김광석 씨가 돌아가신 그 나이가 이제 제가 제 나이예요. 네. 그래서인지 앞으로 노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좀 고민이 될 때 김광석 씨 노래를 들으면은 난 정말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이가 든다는 거는 이런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가 아닐까. 네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노래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군요. 네. 자, 김광석의 노래도 들어봤고요. 네네. 조혜림님. 아, 이 노래가 김광석 씨 노래였군요. 저는 여태까지 윤도현 씨 노래인 줄 알았어요. 아, 정말요? 아, 여기서 오는 세대 차이. 와, 근데 이건 정말 엄청난 세대 차이인데요. 그 김광석 씨의 버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원래 솔로 앨범에 수록된 버전이 있고 그리고 다시 부르기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학전이라는 굉장히 소극장에서 라이브 버전이 또 있으니까 오늘 이 느낌 좋으셨으면 다른 버전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러 가지 버전이 또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네. 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야죠. 일단은 앞서 들으신 두 곡이 너무나 굉장히 강렬한 노래를 연이어서 들었기 때문에 네. 이럴 땐 좀 마음이 쉴만한 노래를 잠깐 중간에 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엔 연주곡을 준비를 했어요. 네네네. 일본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키보디스트 그리고 피아니스트인 분의 곡을 골라봤는데요. 저는 일본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편이라서 정말 잘 몰라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앨범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들으시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피아니스트의 레일로드 맨이라는 곡입니다. 류이치 네. 사카모토의 노래. 그렇죠. 이 노래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네. 3부에 돌아와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레일로드 맨 듣고 오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2부 끝곡으로 들었죠. 류이치 사카모토. 네. 레인 로드맨.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선율이 그죠, 느껴지는. 아름답죠. 그 감성이 있네요. 되게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하거나 네네. 안정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아니면 새벽에 나도 모르게 눈이 떠졌다든지 밤에 잠이 안 올 때라든지 네네. 이때 이 앨범을 들으시면 아마 굉장히 좋을 거예요. 방금 들으신 곡이 있는 수록된 앨범이 BTTV라는 98년도 류이치 사카모토 앨범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피아노 위주의 앨범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렵지도 않고 멜로디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곡들이 많아서 아마 들으시기도 편하실 겁니다. 그 피아노 연주곡들 네. 저는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그 심적으로 안정을 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피아노의 그 뭐랄까 되게 그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가 되게 뭐랄까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은 악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그 악기에서 오는 뭐랄까 독특함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건반 악기인데 일단 그렇죠. 뭔가 악기죠. 해머로 현을 치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전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타악기죠. 그 타악기죠. 근데 이거 막 저는 어렸을 때 막 고민했었어요. 아 이게 현악기야? 타악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건반악기. 그냥 내가 바보였어. 어쨌건 피아노라는 그 악기는 되게 인간에게 그 뭐랄까 차분함을 전해주는 악기인 것 같아요. 그죠.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우아한 면이 그리고 다분히 있는 악기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반을 들어보면은 피아노의 우아함이나 대중적인 어떤 코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너무 잘 아는 음악 피아노 음악을 너무 잘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유리님 뉴에이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장르 구분 없이 좋은 노래들로만 콕콕 집어 추천해주는 푸른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있으리요. 피아노 연주곡 들으시더니 로맨티스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고맙소 이렇게 돼. 고맙수다. 그러니까요. 자 류이치 사카모토 네. 이 뭐 곡과 네. 가수에 대해서도 그 연주자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그 이분은 클래식부터 뭐 재즈, 일렉트로닉, 앰비언트까지도 많은, 그러니까 정말 많은 장르를 섭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피아니스트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분이라서 혹시나 이제 BTTV가 되게 재밌게 들으신 분들은 다른 앨범도 하나씩 섭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장르들도 네. 멋지게 꾸려나가시는 분이군요. 게다가 분이군요. 정말 수려한 외모의 꽃중년이시라. 이런.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잘 쳐야겠어. 피아노 연습 많이 해서. 자, 장필순 노래를 이제 소개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노래인가요? 아니요. 한 곡이 더 남아있네요. 이 네 번째 곡이죠? 네 번째 곡. 장필순 씨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아티스트인데요. 네. 그 5집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라는 앨범의 동명 타이틀곡인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라는 곡을 골라봤어요. 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그렇죠. 이 곡 제목이 좀 뭐랄까요? 뭔가 제목부터 뭔가 약간 슬프지 않아요? 이게 뭔가 깊은 이야기가 담겨있을 것 같은 노래? 이건 가사를 정말 그래서 잘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듣고 오겠습니다.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듣고 네. 오셨습니다. 와, 멋있죠? 너무 멋있네요. 이 장필순 씨의 목소리가 네. 일단 너무 반칙이고요. 맞아요. 너무 목소리 너무 진짜 좋아요. 맞는 말이에요. 반칙이야 반칙. 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은 굉장히 가느다랗고 그 날카로운 칼에 베인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되게 많이 아프진 않은데 되게 막 쓰라린 느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상처가 났는데 너무 쓰라려서 딱 보니까 이렇게 비어있고 네, 그런 그리고 개인 느낌. 계속해서 이렇게 좀 쉽사리 이렇게 지혈되지 않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통증이 오는 그런 느낌. 약간 너무 섬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이 봐요. 목소리가 면도날 같은 8454님 눈 감고 가사 하나하나 새기며 듣는데 목소리도 뭔가 낙엽 같은 느낌? 분위기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좋죠. 좋네요. 박혜선님 오늘 푸른 밤 처음 들었는데 원래 이런 분위기였나요? 노래들이 다 정말 진짜 좋아요. 앞으로 계속 들어야겠네요 하셨어요. 아, 날씨가 또 한 분 낚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박혜선님. 예. 박혜선님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고요. 나인 씨는 목요일 날 항상 오시니까. 그렇습니다. 챙겨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장필순 씨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더 부탁드릴까요? 네, 그럴게요. 일단은 그 오늘 고독시 클럽 두 번째로 들었던 김광석 씨를 그 시대의 가객이다. 영원한 우리의 가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90년대 한국 모던 포크의 계승자다. 뭐 이런 수식어도 있는데요. 제가 느낄 때 이 장필순 씨는 우리나라 여성 어떤 포크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최고의 포크 싱어들의 노래를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분 다 참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너무 존경해서 이렇게 노래 한번 할 수 있다면 정말 죽기 전에 그럼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사를 너무 잘 쓰셨잖아요. 네. 그 곡은 조동익 씨가 쓰셨는데 그 조동희 씨라는 그 조동익 씨의 여동생분이 네. 작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가사가 널 위한 나의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이게 첫 가사인데 첫 가사에 척추가 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척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노래가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은 그렇지만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나를 찾아와줘. 굉장히 이기적인 가사예요. 너무나도 이기적이지만 이해가요. 그 이해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공감을 하는 그렇죠. 음악. 네. 그게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작사에도 정말 너무나 멋진 곡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들어주세요. 그 이 곡은 97년에 발표한 다섯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네. 이 앨범이 또 어찌나 명반인지 진짜 처음부터 쭉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장필순 씨의 노래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자, 다음 곡 한번 소개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곡은 거의 오늘 선곡의 어떤 대미를 장식할. 나 오늘 왜 이러니? 왜요? 계속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세요. 마음대로 충분히. 짱짱짱. 그쵸. 지금 우리나라 포크싱어들, 최고의 포크싱어들을 들었다면, 네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로 넘어가서, 그 검은 여인이라는 그 수식어가 있는 분이에요. 35년생,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죠. 그래서 2009년 74세로 사망한 아르헨티나 여가수인데요.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 아마 더 좀 가슴에 와닿으실 것 같아서 네. 이 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네네. 이 노래 제목은 Gracias a la vida라는 곡인데요. 뜻이 인생이여 고맙습니다라는 노래예요. 이분의 가장 히트곡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그 아르헨티나 군사정권 때 그거에 맞서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하시다가 공연 중에 관객들이랑 같이 체포가 되셔서 망명을 떠나셨어요. 네네. 쫓아내신 거죠? 그렇죠. 쫓겨난 거죠. 쫓겨난 거죠. 국가에서. 그랬는데 그 2년 후에 망명 생활을 다른 데서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거의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와서 28일간 노래를 그 공연을 했답니다. 전회 매진이 되었고요. 그곳에 이제 온 관객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하면서 그녀를 지켜봤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라치아스 라비다라는 노래를 하다가 자기는 사실 지금 너무 행복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인생이여 고맙습니다라는 노래를 하니까 이렇게 울컥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3절쯤에 이 울컥한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여자를 보면서 거기 있던 모든 관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근데 이거는 이 라이브로 쫙 듣는데 좀 소름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정말 멋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고요.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여자의 그라치아스 알 라비다라는 곡입니다. 자,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거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죠. 네. 메르세데스 소사의 그라치아스 알 라비다 듣고 오겠습니다. Gracias a la vida me ha dado tanto. Me dio dos luceros que cuando los abro perfecto distingo lo negro del blanco y en el alto cielo. 메르세데스 소사의 Gracias a la vida 들으셨습니다. 야,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3절에 네. 박수가 터지는 순간부터는 소름이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정말 엄청난 것 가수가 같아요. 갖고 있는 그 많은 우여곡절을 네. 관객들도 모두 함께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보아왔고 또 내가 또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당시에 그 라이브 앨범을 냈을 때 네. 한 평론가는 이런 말을 했대요. 한 사람의 위대한 의지가 세상을 정의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을 담은 앨범이다 라고 평을 했다고 하고요. 네. 저는 정말 이 라이브 들으면 진짜 소름도 소름인데 노래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여자의 이 노래로 이 많은 라티노들이 힘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것도. 어떻게 보면 네.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좀 비밀리에 우리가 같은 뜻을 가졌어라고 단결력을 만들어줬던 네. 그런 노래는 또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 사회 문제들이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경우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네. 참 이때 이 가수가 이곳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그러네요. 9028님, 분명 언어는 못 알아듣는데도 목소리와 멜로디만으로도 충분한 깊이가 묻어나오는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당시에 또 메르세데스 소사가 40대였다고 해요. 네. 근데 40대 정도 되면은 정말 이제 깊이도 있고 어떤 테크닉을 넘어선 목소리를 가지게 되니까 네. 아마도 그런 3박자가 다 어우러져서 진짜 멋진 라이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정말 좋은 노래 또 소개를 받았는데 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명곡들로 쭉 이루어져 있네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야. 정말 자신감이 있었던 것 정말 자랑스럽네요. 네 너무 자랑스럽죠. 더 많은 분들이 푸른 밤을 들으셔가지고 이 나인 씨의 선곡 능력을 널리 널리 알려야겠어요. 자 나이를 든다는 것 이 주제로 네. 오늘 소개를 쭉 받았잖아요. 네 나인 그렇죠. 씨 선곡은 다 들었고 우리 가족분들의 선곡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6957님.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가는 나이.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짝을 찾아 결혼이라는 걸 하고 부모님도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는 나이. 저에게 나이가 든다는 건 노처녀에 가까워진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저라고 하기 싫겠습니까? 신청곡 장미여관에 너 그러다 장가 못 간다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아이고 아유, 참. 아니 뭐 좋은 사람 나타날 거고요. 나이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되게 그 나이에 비해서 예쁜 사람들이 많아요. 전 그런 분들 보면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거가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전 들거든요.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냥. 나이에 맞춰서 결혼하지 마시고요. 인연에 맞춰서 결혼하시길. 어머 명언인데요? 제발 그러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유, 너무 좋은데요? 좀 그런 사연들이 많이 와요. 눈치 보인다고. 네. 근데 신경 안 썼으면 좋겠죠. 나이 때문에 막 결혼을 하면 평생을 가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중대한 결정인데. 되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이건 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네. 남남이다가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선택이에요. 일이죠. 그럼요. 인연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 좀 더. 나이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길. 그죠. 신중해야 됩니다. 네. 네. 박지은님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곡이 떠오르네요. 바이브의 이 나이 먹도록 신청합니다. 23살인데 아직 연애 한번 못해본 모쏠이라 나이 먹을수록 서럽네요. 올해는 제발 달달한 연애가 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23. 모쏠. 지은 씨 올해는 진짜 그 기억에 남는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요. 네. 귀엽네요. 8890님, 검정치마의 젊은 우리 사랑이요. 젊은 피가 젊은 사랑을 후회할 수가 있나.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좋아요. 나이 들수록 사랑은 어렵고 방어벽은 커져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좋아하게 된 사람은 소중한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 참 멋있는 말인데요. 네. 중요하죠. 소중하죠. 마음 연 거. 근데 갈수록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마음을 열지 않게 되고 어떻게 될지 다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하지도 않고 이런데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은 그러면서 많은 분들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모바일 메신저로 리세님이 토토가를 본 올해 고3입니다. 몇몇 노래는 알고 몇몇 노래는 모르는 노래였는데 모르는 게 있었구나. 10년 뒤엔 동방신기나 빅뱅, 샤이니 오빠들이 나와서 그런 무대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머. 넌 나를 원해 하면서 따라 부르겠죠? 원해 원해 넌 내게 빠져 빠져 동방신기의 우와. 주문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선곡. 주문 동방신기의 주문을 신청하시면서 토토가와 또 이야기를. 근데 몇 개 모르는 노래가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네요. 어떤 노래를 제일 재밌게 들으셨어요 이번에? 저는 원래 이정현 씨 앨범도 있었고 엄정화 씨 앨범도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터보 앨범. 그죠 그죠. 근데 터보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터보. 러브 이즈 이게 나오는데 네네네. 저만 혼자 청승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참. 예. 설마 뭐 호프집이나 이런 건 아니야? 집에서 보신 거죠? 집에서 봤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걱정됐는데 순간 뭐 야외였을까 봐. 밖이었을까 걱정하는 척. 윤주영 씨.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을 보며 그래도 괜찮다며 위안한다는 것. 유재하의 지난날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언니들을 보면서 위안받을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죠?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도 내 나이 때 이런 고민하고 했었겠지? 그것도 있는데 저 언니처럼 늙으면 나도 나이 먹는 거 안 두렵다. 이런 거가 있어요. 전 그래서 좋죠 좋죠. 윤주영 씨도 그런 언니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요. 그럼 뭐 배워가는 거죠.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처럼 나이 들면 꽤 멋있게 늙어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저런 느낌이면 40대도 괜찮아. 약간 이런 거. 그런 언니가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좀 해야겠네. 그런 형이 돼야지. 네. 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이 중에서. 저는 마지막 윤주영 씨 유재하의 지난 날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노래 듣고요. 네. 코너 끝곡으로. 류고은님이 푸른 밤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목요일이에요. 나인 씨 진짜. 항상 선곡도 좋고 두 분 케미도 좋고 이 코너도 제발 17년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왜 근데 17년이에요? 쫑디 이거 17년 하실 거예요? 푸른밤? 그때 그 푸른밤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17년 하세요 뭐 이런 얘기. 와 특이하다. 17년. 20년도 아니고 17년이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준일 씨가 네. 17년 하라고. 아 진짜 그때. 이상해요 그분. 선택한 숫자가 이상해요. 17이었을까? 그러니까. 왠지 17인 이유를 알 것만도 같은데. 그래요? 유인재님. 네. 우와 나인님 노래 하신다는 말 듣고 깜짝 놀라 검색해보니까 가수셨네요. 죄송. 네. 근데 말씀도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셔서 기자님 아니면 음악 평론가인 줄 아셨습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아, 그 정도로 좀 나인씨가 음악 선곡도 잘해주시고 소개도 잘해주셨다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디어클라우드의 음악을 또 찾아보시면 나인씨의 목소리를 또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아까 말씀하신 그 곡 한번 들으면서 이제 나인 씨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죠. 아, 내일부터 이제 쫑디는 완전 음악 방송 막 하실 텐데. 아, 네네네. 빨리 음악 방송에서도 1위 하시고요. 저는 집에서 열심히 또 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예예 부담스러운 저의 제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의 애교를. 네, 너무 기대된다. 보고 싶으시다면 들어가시면서 제 노래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유재하의 지난 날 들으면서 나인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난 언니의 물건을 많이 탐냈었다. 그냥 그게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커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어른이 돼서도 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부모님이 언니와 내게 똑같은 선물을 주셔도 왠지 언니 건 더 특별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결혼을 한 언니가 넌 아직 20대고 결혼도 안 해서 자유롭고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이상했다. 결혼도 하고 직장도 안정된 언니가 날 부러워할 이유는 없는데 뭔가 아이러니했다. 사람들은 혼자일 때 자유로워서 좋고 결혼하니 안정돼서 좋다는 생각은 못한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여기고 가장 중요한 일과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곁눈질만 한다. 친구라는 이름의 결실, 연인이란 이름의 결실, 가족이란 이름의 결실. 돌아보면 기적 같았지.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피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김진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들으실 땐 김진호가 그 김진호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에스저너비의 보컬 김진호 씨 맞고요. 조금 색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 김진호 씨 노래 너무 잘하시고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수연님, 전 언니랑 6살 차이 나는데 어렸을 때 언니 학교 간 사이에 책상 뒤져서 탐나는 물건 가져가고 그래서 언니가 엄청 짜증냈어요. 언니 미안했어 하셨습니다. 동생 된 마음이 그럴 수 있죠. 뭔가 부러움.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그렇죠? 언니, 누나, 나보다 나이 많은 가족, 그러니까 형제 같은 경우엔 더더욱이 그럴 거고 어릴 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그 나보다 나이 많은 형제도 날 부러워할 수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뭐 서로 좀 힘을 주는 가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미워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 서로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408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이번 임용 합격 명단에도 제 수험 번호는 없더라고요. 올해도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지만 늘 헤어질 준비를 하며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청년 실업 타파, 다들 힘냅시다. 아자 하셨습니다. 새해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가족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요. 임용 합격 명단 또 준비를 하셔서 또 시험을 치르시겠죠? 그때는 있을 겁니다. 뭐 헤어질 준비를 하며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학생들과 헤어지는 건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며 성장해 나가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보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들 힘냅시다. 청년 실업 타파합시다. 1806님, 1월 1일이라고 친척 댁에 다녀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방학의 3분의 1이 갔다는 게 역시 계획은 못 지키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이런, 아니에요. 계획은 못 지키라고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지키라고 있는 게 계획이에요, 여러분. 약속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 깨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3분의 1밖에 안 갔는데요. 뭔가 계획을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어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676님, 오늘 신랑 생일이었는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게다가 회식까지 있어서 저녁에 같이 밥도 못 먹었어요. 회식인데 힘들게 빠져나와서 그나마 지금은 같이 있네요. 신랑 힘낼 수 있게 생일 축하 메시지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신랑분 오늘 고생하셨을 텐데 따뜻한 생일 선물로 한번 포옹보다 진한 뽀뽀. 지금 시간이 몇 시죠? 네, 1시 43분. 자, 따뜻해질 시간. 생일이신 모든 분들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9143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 되는 직장인 하승화라고 합니다. 평소 라디오를 잘 듣지 않아서 처음으로 듣다가 사연 보내봐요. 제가 원하지 않는 회사를 다니고 3년째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생각이 많네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도 하다가 일하는 게 어딘가 싶은 생각도 들다가 복잡합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하셨습니다. 토닥토닥. 그래요. 고민 많을 수 있죠. 그 육체적으로 힘들 때 심적으로도 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하지 않는 회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꿈의 직장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게 느껴지고, 그러다가도 아,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지? 지금 일하는 게 어디야? 어떤 사람들은 정말 취업하느라 힘들어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드시는 것 같아서 더 복잡하지 않을까 싶으신데, 그냥 뭐 회사 어떻게 하세요? 일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프로만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 해소하시고 쉬시다가 마음 지금 지친 육신과 마음을 좀 달래셨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푸른밤. 그리고 지금 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을 테니까 아 우리 정말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시면서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리사 로에브의 스테이 그리고 구와 숫자들의 숨바꼭질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돌아보지 말아요 숨을 곳 못 찾았으니까 열만 더 세줘요 아니 서른 마흔 넘어도 내가 잠잠해질 때까지 오늘 방백 가지 않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니 두 길은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참을 서서 낮은 수풀로 꺾여 내려가는 한쪽 길을 멀리 끝까지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풀이 무성하고 발길을 부르는 듯 했으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지나간 자취가 두 길을 거의 같도록 해주겠지만요.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놓여있었고 낙엽 위로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한쪽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습니다. 길이란 이어져 있어 계속 가야만 한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여기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주로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 모두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전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뛰쳐나와서 음악학교를 향했고요. 밴드 한참 재미있게 하다가도 갑자기 로커의 길을 마다하고 기약 없는 아이돌 연습생이 됐었죠. 그런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건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걷는 게 확률적으로 실패 위험이 훨씬 크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대신 우리 푸른밤 가족들이 안정지향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요즘의 세태보다는 좀 더 자신만의 길을 판단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 시를 오늘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말과 같은 서글픈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대신에 남들의 시선이나 바램이 아니라 내가 자기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설사 그 길이 남들이 적게 가는 길이라도 한 번쯤 아니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아직 길의 끝에 다다른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쉬운 건 아닌데요. 그래도 최소한 저는요, 제가 온 길이 실패였다 하더라도 행복했을 것 같거든요. 오늘 끝곡 더 뱀프스의 Move My Way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I wake to find you already up now.